시편 119편은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한 자마다 8절씩 한 년으로 묶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공통된 주제이죠. 오늘 이제 8년과 아홉 번째 연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또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면은요.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깃,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에 처음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의 소출을 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얻을 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반드시 누려야 되고 이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죠.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의 인생에 가장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다.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궤계를 부리고 또 회방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그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밤중에, 그게 뭐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인생의 그 한밤중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을 의미하고 주님의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58절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들을 돌이키겠습니다. 60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내가 지킬 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예가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떠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역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줄이 자기를 얽혀 있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들을 즐겨이 듣고 그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제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65절에서 72절까지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어려움 기뻐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되도록이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직장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또 그 말씀으로 내가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을 통해 깨달았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지만 자기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살이 쪘다고 이야기하고 그 교만한 자들 사람들은 기름덩이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또 철저하게 자기를 여러분 낮추게 되어지는,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자기가 계획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들로 인해 좀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다고, 물론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고 하는데 자기 때, 자기가 기대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나오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형제가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어렵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들으면서 아, 그 시간이 이렇게 조금 암흑 같아 보이고 또 빨리 오지 않고 지체되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 형제에게 또 그 가정에 고난의 시간들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서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일 수 있고 지체되는 걸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시간들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 속에서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들을 누렸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고난이 있을 때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교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교로 이제 군대 가게 되어지고 또 40개월의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 4개월은 그 4개월 동안에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들을 다 받아야 됐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예배도 못 가고, 저의 삶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도 나갈 수 없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장교를 지원하고 또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아, 내가 왜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빨리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이 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훈련 나가고 또 갔다 오면 또 야간에 행군에서 돌아오고 한 시간 반씩 돌아오고 막 그러는 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고, 아, 이 시간이 나의 모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나에게 이런 훈련의 기간들, 그것도 잠깐의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훈련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막 힘들고 막 완전군장하고 막 20kg씩 메고 막 걸어 다녀야 되니까 힘들기는 한데, 그때 이렇게 고백했던 그 찬양들, 또 고백했던 찬양들이 방금 우리 드렸던 찬양이었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막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막 혼자 찬양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또 그 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또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것들을 내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내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각자 저마다 고난이 없는 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어지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분깃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민수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신 것들을 오늘 하루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